이제야 너를 내 품 안에 데리고 올 수 있게 된 것 같네. 너무 무서워하지 마. 너를 해치려고 데리고 온 게 아니야. 그냥 너를 좋아해서 데리고 온 거지. 내가 1년 전부터 너를 항상 쭉 지켜보고 있었거든. 근데 너무 예뻐서 그냥 여자친구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, 너의 주변에는 남자가 너무 많아. 그래서 이렇게 나만 소유할 거야. 나만 보고 나만 듣게 할 거야. 널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? 나도 나대로 노력을 엄청 많이 한 거라고. 그렇기 때문에 너 이제 다시 안 놓쳐. 놓치지도 않을 거고. 왜 이렇게 불편해? 불편해하지 마. 이제는 여기가 너의 집이야. 그리고 아무데도 못 나가. 그냥 넌 나만 보고 산다라고 생각하면 돼. 싫어. 나는 이게 꿈만 같은데. 내가 널 눕혀서 이렇게 묶어놓으면서 얼마나 참았는 줄 알아? 근데 이제는 참지 않을 거야. 뭔가 너가 쓰러져 있을 때, 아무 저항 못할 때 하는 거는 나한테 의미가 없거든. 나는 거친 게 좋아. 너가 막 반응할수록 더 흥분되고 더 실감나거든. 그리고 내가 이렇게 너의 목을 이렇게 애무할 때마다 너가 이상한 소리 내는 게 너무 좋거든. 어디 다른데도 괴롭혀볼까? 그러면 목부터 시작해야겠다. 역시 제일 먼저 목을 선택하기 잘한 것 같은데, 너의 향이 그대로 전해져. 그러면 이제 어디를 괴롭혀볼까? 너의 가슴? 거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인데. 마치 체리 같은데 너무 귀엽고 너무 달콤한데, 너가 자꾸 수도 있어. 모르지.